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이며 쿠바공화국 내각수상인 라울 카스트로로스 동지가 5일 위문 전문을 보내왔습니다. 전문은 한북도 지역에서 큰 불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에 접했다고 하면서 쿠바 당과 정부 인민의 이름으로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문의 뜻을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김정은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고 전문은 지적했습니다.